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수룡님을 따라 촌말리, 당을 따라 촌말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 수룡님을 따라 촌말리, 당을 따라 촌말리는 주체 70일 198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타고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육사적 환경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르르 모시고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우리민의 초리 신념과 의지를 담아 창작된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용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언제나 변함없이 혁명의 촌말리, 승리의 촌말리를 신심 두높이 고려갈 우리 군대와 민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 체현된 심오한 사상은 힘있고 박력있으면서 장중한 정서의 특색있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구가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8분의 12박자로 된 손율은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천만 군민의 맹세의 메아리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자랑찬 투쟁의 기로에 더욱 높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의 리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조일 작사 작곡인 가요 그의 리상은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하고도 정욕적인 영도에 의하여 조국 종사의 특기할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강성본영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우는 희한한 시대를 심장으로 체험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동적이고 환희 넘친 사상감정과 생활정서를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노래한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자랑찬 승리의 그날을 심장으로 확신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정과 환희 넘친 내면 세계에 대한 의미 깊고 진실한 시적 형상을 통해서 한평생 인민의 열차를 타시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조월세의 위인들에 대한 천만 군민의 무한한 감사와 흠모의 감정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본의 사박자, 리소조와 리대조의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사상적 내용과 개성이 뚜렷한 시적 정서에 맞게 격정과 환희 넘친 음악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 그의 리상은 오늘도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대로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 세우기 위한 용의로운 투쟁의 길에서 천만 국민의 자랑찬 승리의 개가로 혁명적 신념과 락관의 노래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